on the grind, on the go. 때려대지 않아도 마음이 계속 가는 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신밖에 몰라 나도 인간이라 의심될 때 있지 아주 가끔 본매트를 다시 잡고 허수다이 나이트 리셋을 갖고 매도 나는 뒤한 돌아봐 내 미래 발걸음이라 안경 성공하기로는 이미 판정이 났어 리듬 타서 삶이 가득 찼네 행복하게 내 작정 앞으로도 좋은 날이 너무 많아 울고 싶어도 미소 짓고 살아 앞으로도 좋은 날이 너무 많아 Let's get it boy get it get it get it 뒤집어 안 될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네 자신을 믿어 끝나기 전에 계속 도전해 Yeah we on fire 아직도 넌 눈치만 보고 있어 아무도 몰라 빨리 듣기 직전 왜 아직 기적을 기적이라고 믿어 매 순간에 기회라고 그 negativity 당장 뒤집어 버려 여섯 번 넘어져도 칠칠칠 난 못 먹어도 격격격격 하늘 위로 다 믿고 비가 와도 웃을 수 있게 취해서 말이 꺼도 내 두 발로 딱 설 수 있게 turn 부정적 생각 없애래 기분 높게 올려놔봐 네가 바꿀 수 있다니까 수도 없이 봐왔잖아 어차피 너 어차피 다 넌 다음에 생각대로 바뀔 거야 결과는 그대로 반응해 Let's get it 뒤집어 안 될 거란 생각은 뒤로 언제나 네 자신을 믿어 끝나기 전에 계속 도전해 Yeah we on fire If you feel the same for me The way I feel for you 하루에도 수백 번씩 떠올리는 실패 you 끝이 없는 생각에 고민들이 쌓이고 쌓인 밀폐 you 자 it is my stand pew 다가 미리 두렵긴 해도 Be patient 나만 빼고 다들 기분이 축제인 듯 대신 내가 가진 믿음을 믿어주는 기회만이 내 옆에 있어 남의 떡이 계속 커 보인다면 평생 finger lickin' lickin' 우린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밝혀버린 걸 뒤늦게 느껴 자신의 삶을 모르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놈의 착각 그거 하나만 버리고 살았도 꽤 줄어드는 부담감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모든 건 다 신의 계획 아래 힘들게 얻은 그 다음 씬은 행가래